북부지역의 대재앙을 입은 조선에서 서로 돕고 위해주는 사회주의 사위의 대풍모가 높이 발양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마련한 지원 물자를 실은 열차들과 자동차들이 피해 지역에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12일 현재 전여 톤의 식량과 많은 양의 식료품, 피복류와 이불, 가정용품을 비롯한 수백만 점의 생활필수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된 데 이어 물심양면의 지원물자들이 연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경공업송사나 많은 공장 기업소 노동계급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발동해서 생산한 많은 피복류와 신발 등을 피해 지역으로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의약품과 수천 톤의 세멘트, 수백 톤의 철강재와 연유도 피해 지역에 도착해서 복구 전투에서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 있습니다.